시편 33편은 아마 32편에서 연결된 시인 것 같습니다. 32편 11절과 33편 1절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두 편의 시는 서로 연결된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근본적으로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이 죄사함의 기쁨을 근본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그 죄사함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의 괴수였던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를 노년에도 여전히 기억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쁨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시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과 위엄을 기억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것이 4절에서 7절 사이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이 동일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것과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하신 것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과 인격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시인은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이것이 시인이 지금 느끼고 보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져야 했을 이 죄인들의 세상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야말로 이 세상을 오늘도 붙들어주는 것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을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날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충만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시인은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온 세상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9절 10절에 시인은 계속해서 표현했습니다. 결국 각 나라와 제국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영영히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11절에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거죠. 그때 복을 누리게 되고 기뻐하게 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린다 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13절부터 19절에 시인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감하신다. 온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와 기쁨과 복이라고 13절부터 1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그것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 든든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든든함을 도무지 깨닫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군대와 용사의 힘, 물질의 힘, 기타 모든 이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16절과 17절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 또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건지시고 기근 시에 살게 하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쳐다만 보시는 무력한 분이 아니라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이제 시인이 결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0절과 21절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자기 도움과 방패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는 것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쁨이죠. 그것을 21절에 시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성호를 의지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반드시 얻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기쁨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기도로 시를 맺고 있습니다. 22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시인의 기도는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죄사함의 기쁨, 그것이 충분하게 표현됩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시작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묵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경험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봅니다. 하는 고백 말이죠. 또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하나님께 표현하는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기도가 오직 달라고만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기쁨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저희들의 생애와 이 자연 세계 속에 베푸실 때에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와 힘을 저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